사랑도 바로 나 바로 나 너의 창을 향해 내린 이 밤의 의미는 바로 나 바로 나 너의 두뺨 위로 떨어진 슬픔의 대상도 바로 나 바로 나 내 가슴 속에 피는 붉은 꽃들은 당신을 향하였고 영원의 향기에 취해 춤을 추다가 깊고 깊은 잠에 빠졌네 너의 창을 향해 내린 햇살의 의미는 바로 나 바로 나 너의 두뺨 위로 떨어진 눈물의 대상도 바로 나 바로 나 당신을 향하였고 영원의 향기에 취해 춤을 추다가 깊고 깊은 잠에 빠졌네 너의 창을 향해 내린 햇살의 의미는 바로 나 바로 나 너의 두뺨 위로 떨어진 눈물의 대상도 바로 나 바로 나